허브스 뉴스. 서울 장학재단에서 2021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업 장려금으로 연간 300만 원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선발 인원은 100명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4일 화요일부터 5월 1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내삶 속 데이터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느꼈거나 데이터 이용으로 편리함을 느낀 경험을 주제로 담은 영상이나 필요한 데이터를 제안하는 영상을 공모하실 수 있습니다. 응모 기간은 5월 19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개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학생기자단 허그프렌즈 5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20명이며 모집 기간은 5월 4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활동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개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코로나19 위기 가구 특별 근로장학생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 금요일까지이며 근로 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 박원순 시장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며 대신 완성도를 보다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공사를 원상복구할 경우 400억의 세금이 낭비된다며 고심 끝에 공사를 보완 발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오 시장은 월대 복원을 추가해 광장의 역사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 등 사랑을 받았던 광화문 광장의 주요 공간들을 개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광장 주변의 세종문화회관이나 KT 건물 등이 광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애아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통합 놀이터가 전국 놀이터 중 0.03%에 그친다고 합니다. 통합 놀이터는 장애 유무나 정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아동의 놀거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통합 놀이터는 20여 곳으로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서울 노원구와 영등포구에 들어선 통합 놀이터는 주민들로부터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서로 마음을 열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화장실 이용 시간을 통제해 바지에 오줌을 지린 훈련병까지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군이 자가격리 중인 군인들에게 형편없는 수준의 급식을 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헌법 39조 2항에 군 복무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현재의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투자 열기를 틈탄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FX 마진거래나 비트코인, 재테크 등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혹하는 시기입니다. 가짜 직함을 사용해 전문 업체인 척하며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 링크를 올리거나 네이버 카페를 여러 개 만들어 회원을 끌어들이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에게 접근합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왜 나에게만 이런 투자 정보가 들어왔는지를 잘 생각해봐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투자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2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연이었습니다.